외국의 보들이 조선은 일심단결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위대한 나라라고 경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체사상연구협회 크라스노 야라스크 지부 책임자는 수령당 대중의 일심단결은 조선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했으며 쿠웨이트 아시아기자협회 위원장은 조선에서는 영도자와 인민이 순결하고 공고한 동지적 의리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가장 악랄한 제재 압살 책동 속에서도 끄떡없이 전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일심단결이라는 위대한 힘이 있기 때문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리랑카 자력갱생연구회 위원장은 손대 수령들의 뜻을 그대로 이어나가시는 김정은 각하에 의해서 조선은 정치군사 강국,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더 높이 떨치고 있다고 했으며 아프리카 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은 용도자는 인민을 믿고 사랑하며 인민은 용도자를 끝없이 신뢰하는 혼연일체에 조선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고 하면서 일심단결과 선군의 위력으로 승승장구해 나가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